좁혀 우리 사이 빈틈 여긴 숨 막힌 공기만 가득 못 참겠어 더 이상 그냥 날 따라와 우리 끌어당긴 낯선 떨림에 올라 너랑 맨 시선 가득 미래 거슬러 우리 말고 사라진 구름이 꼭대기 꿈꾼 지금 우리 높이 떠올라 현실로 유리창 넘어 펼쳐진 저 눈부신 야경이 우리 미래 같아 색칠해 이 도시 구석까지 우릴 끌어당긴 낯선 떨림에 올라 너로 맨 시선 가득 미래 거슬러 우리 말고 사라진 구름이 꼭대기 꿈꿔온 지금 우리 높이 떠올라 보는 떨림 오래 기다렸던 별빛 쏟아지듯 나를 향해 내려와 Let me do it all night 도시 아픔 속에 난 잠든 밤 Non-stop 기분 좋은 feeling 밤을 새도 끝이 없어 우리들의 얘기 하루 한 별빛이 사라지기 전에 미리 내일이 또 밝기 전에 가볼까 전말에 밤의 어둠 위로 우리 상상 위로 좀 더 높인 저 끝까지 Let me one more time One more time One more time yeah. One more time, one more time. 손을 잡고 One more time, one more time. 꿈꿔온 지금 우린 높이 떠올라 Yeah, 짜릿한 꿈속 난 하나 하나 위로 떠올라 Yeah, 잊지 못할 순간 그 속에 너만 나 끝이 없는 밤